번지는 수면 위에 다 물안개 자욱하게 나를 덮어 순식간에 희미하게 홀로 난 어둠 속을 또 한없이 달려봐도 저 멀리서 들려온 너의 미한 목소리 분명히 너인 듯해 짙어지는 어둠 속 어떤 곳에 멈춰서 온몸이 굳은 채로 여기 서 있어 너의 빛이 번져온 그 밤 들려줄래 what you want it yeah. 숨죽인 이 밤을 다시 나 날 부르는 소리 따라 눈을 뜬 순간 멀리 나를 도망치듯 달아나 다시 너와 나 다시 만나는 그 순간 말해줄래 what you want it 희미한 저 안개 속 미로 끝이 없는 통로 터지면 너무 내게 놓인 기로 짙은 밤 사이에 여정은 시작돼 발을 떼는 너를 향한 끝의 길로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이 다시 뛰지 저 멀리 날 비춰주는 그 빛이 가까이 끝을 향해서 걸어 짙어지는 어둠 속 낯선 곳에 멈춰서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너의 빛이 번져온 그 밤 들려줄래 what you want it 숨죽인 이 밤을 다시 나 날 부르는 소리 따라 눈을 뜬 순간 멀리 나를 도망치듯 달아나 다시 너와 나 다시 만나는 그 순간 말해줄래 what you want it 눈을 감아 들려온 소리 나를 또 불러낸 소리 번져오는 그 순간 후 다시 또 연결될 꼬리 yeah. 더 아득해진 어둠의 끝에서 you yeah. 더 빈틈없이 시작을 꽃피워 Get it, pop it, keep it, come in, bust it I'll be, take it, hey, 느끼야, let's try hey. 눈을 뜨면 결국 나 혼자 촉촉하게 번진 눈가 남김없이 비워진 내 맘 들려줄래 what you want it 기나길던 어둠이 지나 다시 쓰는 이야기에 나를 불러줘 다시 믿어 뗄 수 없는 우리 낯선이 너와 나 다시 만나는 그 순간 말해줄래 what you want it